구바공 선당 주황요리의 제1비서 라울 가스트로 루스동지의 특사로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구바공 선당 주황요리의 정치국 위원이며 구바공화국 국가리사회 부위원장인 살바도르 안토니오 발데스 메사동지가 6월 29일 주조 구바공화국 대사관에서 연회를 마련했습니다. 연회에는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조항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영 동지와 관계부문 일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특사 일행과 주조 구바공화국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